이 방송은 약간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노약자 및 임산부는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예술 씨가 없어요. 없어. 드디어. 아, 그래서 저희가 김예술 씨가 없는 틈을 타서 깽판. 네. 문호민 씨랑 제가 깽판을 네. 한번 놓아보려고 방송을. 아, 그동안 너무 좀 약간 좀 진부하고. 진부. 좀 재미없고. 그런 공익방송 같은 느낌. 아, S, 그 EBS. 그쵸. 어. 아, 아주. 오늘은 약간 OCN. HBO. HBO. HBO.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저희가 이번에 뭐를 해야 되나 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좀 좋은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좀 더 선정적인 주제를 하고 싶은 이번 방송은 네. 약간 19금 걸고 가죠. 네, 좀 포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거대한 주제는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냥 씨발 깽판 놓는 거. 19금이니까. 응?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주제에 맞는 저희가 처음에는 좀 독일의 성문화나 이런 거에 좀 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리서치를 하려면은 사실 이게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고 다음번에 이제 김예술 씨가 없는 틈을 타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독일 성문화. 네, 저희가 열심히 좀 조사를 해서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뭔가 나는 독일이 싫어요 느낌? 그동안 우리 독일에 대한 장점 위주의 말을 그렇죠. 테마를 많이 다뤘는데 독일 왔는데 뭐가 좋다. 뭐 사는 게 어떻다. 뭐. 네. 독일에 와서 뭘 발견했다. 발견했다. 지워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는 그냥 네. 약간 좀 비극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렇죠. 왕좌의 게임 같은 삶을 그렇지. 좋아하는데. 누군가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피가 튀고.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게스트가 또 마침. 사실은 이 게스트분은 그 독일 성문화 요쪽에 약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네. 옆에서 이제 음흉하게 웃고 계시는 저 오바마 씨 네, 자기소개하세요. 네, 자기소개 빨리 듣고 인사 좀 야.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어디서 잘라가지고 헬로 아마 가까이 네. 와, 가까이 와서 얘기해. 네, my name is Obama. Yes. 뜬금없이. I'm living in Weimar. 똑바로 소개. 파인애플 대가리. Nice to meet you. And I have a pineapple. 무슨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한 방송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저희가 네. 김예술 씨의 프로젝트에 깽판을 올려고 했더니 저희 네. 프로젝트에 오바마 씨가 깽판을 놓네요. 네. 제가 이제 가명을 쓰거든요, 보통 네. 이제. 근데 이분은 거룩하게 생기셨어요. 거룩. 네, 그래서 바이마르에 거주하고 계신 오바마 씨와 오늘 함께 많이 나눴죠. 네. 반갑습니다. 그 초기에 당선될 때 오바마 말고 지금 오바마 제일 많이 닮았어요. 오랜 독일 생활로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독일 생활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저 이틀 전에 딱 3년 아, 3년 문호인 씨가 얼마 됐죠? 제가 거의 이제 5년 반 정도 됐어요. 저 한 2년 반 된 것 같거든요. 아, 징글징글하죠. 네. 무슨 점이 제일 징그러운지 그러게요. 뭐 하는데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났을까요? 네, 그럴까요? 처음 왔을 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힘든 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베 체대도 모르고 와서 그냥 왔는데 지금 어떻게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그쵸. 뭐가 이게 여기가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사실 한국 가봐야 뭐 쓰자 뭐 할 것도 없고 학비 안 내는 거 때문에 살고 근데 이제 학비 낸다면서요 일부 지금 주에서 내년 내년부터. 내도 뭐 우리나라에 뭐 그건 거의 그렇죠. 뭐 10분의 1이겠지 뭐. 내긴 한데 그게 거의 교통비로 쓰이죠. 학교 운영비 그렇죠. 조금 네. 내고 저는 튜링엔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튜링엔 티켓? 아, 학교가, 아, 이 친구가 그 주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그 주에 있는 유명한 학교 다니지 않긴 하는데. 튜링엔은 무슨 도시가 있죠? 에어프루트 또 예나 루터가 있었던 도시들. 어쨌고 알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거 말고 뭐 관심 없어요. 뭐 있겠지. 구글 검색하면 누가 나오겠지. 바이마르 교과서에서 다 봤던 것들. 그런 예, 바이마르가 제일 유명하죠. 거의 모든 독일의 고등학생들이 한 번씩은 거쳐가는 약간 수학인지 경주 같은 곳이죠. 경주 같은 곳. 정확하게. 전 독일 와서 사실 오바마 씨 만나고선 바이마르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 히틀러 집권하기 바로 전에. 아 그래요. 네. 히틀러의 비스마켓. 네. 있었어, 막 이래. 네, 히틀러가 많이 투자한 도시인데 네, 아쉽게도 베를린에 그랬군요. 밀렸죠. 네. 그래서 괜찮나요? 바이마르 괜찮아요? 바이마르 좋습니다. 살기. 살만해요. 네. 딱 한 번 가봤어요. 오바마 친구 잠깐 보려고. 네. 잠깐 들려서 이제 밥만 먹고 왔었는데.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요. 네.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그렇지. 연애하기 되게 좋은 도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성과 사랑과 연애로 항상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테마를 잘못한 거. 다음에 또 왔을 때 그때는 그러게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진가를 발휘하는 주제로. 네, 그럼 다시 꺼내기로 네. 하고. 오늘 주제가 나는 독일이 싫어요. 네, 독일 싫은 점. 독일의 싫은 점. 지긋지긋한 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먹을 건 많은데. 베를린이 좀 많은 거. 아. 거기 바이마르는 한인식당 있긴 한데 제가 알바하다가 잘렸거든요. 그러면 못 가지. 그러면 이제 바이마르에서 이제 한식 다 먹지. 아쉽게도 물건 나갔네요.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식품점. 한인식품점까지는 없고 한인식당에서 이제 조금씩 판매를 하는구나. 라면 같은거나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약간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국제 배송하는. 아, 그쵸. 그래서 주문해서 뒤세도에서 팔잖아요. 뭐 그렇게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사실 잘 안 먹게 되죠. 네. 뭐 라면 같은 거 금방 사야 될 때. 이 친구 주디가 초딩 19금이니까 이 친구 주디가 초딩이라서 그냥 뭐 케찹 찍어 먹고 뭐 하는 거 다 좋아하니까 알아서 잘 해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그 정도 말고 좀 센 거. 뭐 독일 음식 뭐 보잘 것 없는 거야. 뭐 대부분 알지 않겠어요? 좀 짜다, 뭐 감자밖에 없고 뭐 그런 거 말고. 베를린은 그래도 그나마 좀 먹을 게 좀 있는 편인데 그 해산물이 좀 부족한 맞아. 거? 회 같은 거 한번 땡길 때 그 소주에 그거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래도 먹을 것도 없고 또 할 것도 없고 할 거 왜 없어요? 뭐예요? 뭐 하고 살아요? 바이마에서 집에 들어가면 다시 뭘 하러 나가야 될지 일단 나가서 뭐 술 마실 때도 상당히 제약적이에요. 학생들이 마시기에는 좀 뭔가 술 마시고 놀기에는 도시가 너무 클래식해. 뭐 클럽이라든지 융 쪽보다는 그냥 있긴 있는데 좀 키오스크나. 그리고 있는 학생들 있는 사람들이 여긴 베를린은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렇게 좀 믹스가 돼 있는데 학생만 있는 도시 학생 아니면 노인 이러니까 약간 만난 사람의 스펙트럼이 좀 약간 좀 작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내가 만날 사람이 이게 바이마르 특집이 아니거든요. 독의 싫은 점. 뭐 바이마르 사는 곳이 바이마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싸잡아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 사람하고 잘 안 맞아요. 좀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잘 안 맞지. 독일 온 지 3년 됐는데 독일인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혼혈인 친구들은 외국인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 때문에. 바이마르가 동독 쪽이었죠? 동독이죠. 아주 동독입니다. 그쪽이 조금 약간 좀 닫혀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바로 옆 동네인 예나는 이제 그 네오나치의 약간 성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거친 동네네요. 가지 않습니다. 예나도 학생들의 도시잖아요. 학생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나 대학이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크고. 그래서 가면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사람들이 차갑고 약간 우리나라 60~70년대 약간 느낌이 나는 67 뭐 약간 사람들이 뭔가 세련됨하고 조금 거리가 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창백한 느낌. 좀 창백하고 웃음기가 좀 없고 조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회색 느낌이 좀 났었어요. 너무 네거티브로 초점을 맞춰놓고 하니까 그냥 바로 네거티브로 나와버렸어. 뭐 테마가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면 막 독일 사람이 그래도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는 맞아요. 불친절한 사람이 있긴 하죠.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거는 별로 못 맞아요. 불친절한 건 아닌데 눈 앞에서는 친절한데 그렇죠. 약간 돌아서면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이 어디 가나 있긴 하겠지만 뒷담화에 대해서 좀 여기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세 명이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이 세 명에서는 친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나머지 둘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다시 얘기 안 한 척. 또 다른 분이 갔을 때 또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노인 씨가 화장실에 가면 저랑 오만 씨랑 오노인 씨 흉을 먹어. 그렇죠. 제가 화장실에 가면 오만 씨랑 오노인 씨가 제 그렇죠, 흉을 먹어. 그렇죠. 근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나 갔다 와봐요. 대놓고 할 수 있는데. 대놓고 우리는 대놓고 합시다. 하이노트 대가리. 제가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미용을 잘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의 유학생 대부분이 미용실을 가는 분이 많이 안 계시고 혼자 가위 사서 바리깡 사서 집에서 자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미용 기술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인 머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미용실 너무 못 자른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에게. 그게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는 아시아 일본인이나 그쪽 아시아권에서 온 미용사분들이 일하시는 샵도 많거든요. 네. 거기 찾아가서 하고 그런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죠? 이제 그것도 약간 주관적인 평가라서 하긴 투블럭 했더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블루컷 그 뭐지? 귀두컷 그런 경우도 있고. 오노인 씨랑 오바마 씨 둘 다 집에서 머리 해결하시죠? 네. 저는 독일에서 미용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저 혼자 살 때는 혼자 자랐고 지금은 이제 그 저 김유수 씨랑 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로 잘라주고. 근데 머리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외국 친구들은 머리가 좀 얇아가지고 확실히 깎기가 쉽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두상이 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가로 본능이면 이쪽은 좀 세로 본능. 어떻게 깎아놔도 이쁘긴 하죠. 친구들은. 그런 거. 밥이 뭐 먹을 게 없다. 미용 잘 못한다. 이쯤에서 이게 나와야죠. 뭐든지 오래 걸린다. 와. 쓸데없이 비싸. 정말 오래 걸린다. 진짜 약간 여기 와서 인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렇죠. 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진짜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열쇠. 약간 그 사람 기술이 들어가면 비싸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식재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싸지만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비싸고 서빙을 해주는 식당이면 더 비싸고 그리고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그래 인건비 또 하나 녹음 나오면 인건. 녹음 나오면 다시 들어보세요. 인건비라고 했다고? 인건비 아 씨발 대충. 알겠어요. 제가 이제 그 독일어도 못하고 서유말도 못하고 다 못해요. 여기 와서 진짜 모든 언어 능력이 다 퇴화하지 않습니까? 0.5개국어, 0.7개국어 하는. 맞아. 몇 개국어 하냐면 한국어 0.3. 독일의 모든 영토사. 언어가 다 퇴화하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현상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쓸데없이 서류가 너무 많다. 종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아, 이 사람들 정말 종이를 왜 이렇게 안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우편으로 배달합니까? 아, 위험하죠. 네, 정말 그거, 위험해요. 그거가 맞아. 근데 물어보면은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독일 분들이 좀 말을 자주 바뀌고 맞아요. 자주 바꾸고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했을 때 이거 내가 관할하는 게 아니다. 다른 데로 가라. 혹은 난 모르겠다. 다른 맞아요.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책임 전가도 있고 책임감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 이 사람들이 맨날 바뀌고 핑계를 대니까 이게 다 증거물로 맞아요. 남기기 위해서 이 종이에 기록해서 증거물로 남기는 이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내가 약간 곤란한 상황일 때 뭔가 문의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심이 가면 진짜 그 사람 이름이랑 그거를 다 꼼꼼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아니다. 네. 모른다. 모른 소리다. 맞아.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죠. 맞아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 있고 좀 꼼꼼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어디 가더라도 그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맞아요. 다 기록을 그 자리에서 남기는 맞아요. 사인을 받는 그게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아직의 불신이 맞아요.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올라가면 특히 이 친구들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앞에 이제 카메라 달려 있는 거 거기 꼭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 저도 그래서 따라했어요. 네, 그게 그게 한국에서는 진짜 그런 거를 그 해킹해가지고 그 개인 사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진짜.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메일으로 이런 서류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있나? 해킹이 왔고 뭐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지셔하이트하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보험이나 보장되는 거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 방금 또 아티클 하나 또 읽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근데 현금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런 그 지출 기록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격이 그렇다. 저는 그 현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제 초반에 왔을 때 그 자툰 있잖아요 하이마트 같은데 독일식 하이마트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믹서기나 이렇게 미니 청소기 같은 거 기숙사에서 쓸 거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그냥 작은 가전제품 구입하니까 100유로가 채 안 되는 돈이 나왔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신용카드를 줬더니 우리 자툰에서는 신용카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액이니까 뭐 제 입장에서 그 상황 자체에서는 뭐 그거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여기식 그 선불 직불카드 에체카드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뭐죠? 체크카드 에체카드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하긴 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자툰의 결제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는데 거의 모든 자툰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그런 커다란 냉장고라든지 네. 그런 거 뭐 되게 엄청나게 비싼 오디오 같은 것도 파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두 현금 혹은 에체카르테로 지불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에체카르테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는 신분인데 이제 비자에 그 번호가 있거든요. S-I-S-S-I 이런 식으로 그 번호에 따라서도 이제 그 할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부가 안 되고요. 비싼 걸 사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좀 안정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힘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외국인 우리는 모르죠. 일단 접하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미 유럽 안에서도 이제 외국인을 많이 겪어보고 또 그래서 좀 더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불신이 조금 있다. 불신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긴 몰라도 한국은 아마 더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쵸. 돈 받으면 끝. 말 조심해야 돼. 돈 내겠다는데. 어, 돈 내겠다는데. 내가 내 돈 내겠다는데. 돈 있잖아요, 여기. 근데. 돈 있으면 가장 편한 나라는. 맞아.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은 사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돈으로 다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단점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이제 AOX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인터넷을 설치를 하려고 넣었어요. 네. 인터넷 기사가 집에 안 와. 네. 안 오고, 그래요. 안 오고 온척도 한다면서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갖고 그 시간 이제 어학원, 그때 당시는 어학원에 다닐 그 시간이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안 되는 영어로 막 왜 안 오냐고 했지. 했는데 안 갔어? 보내줄게 잠시만. 이러고 나서 끊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저녁 9시까지 기다렸어요. 왜 안 와? 또 전화하니까. 안 갔네? 내일 다시 보내줄게. 아니, 다른 날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신청 하고. 인터넷 시절. 맞아요. 와, 인터넷, 진짜 인터넷 신청 관련해서 보면은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 네. 있잖아요. 거기도 뭐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막 기염을 토해내잖아요. 울분에 막 걸쳐서. 네. 은행 콘토 카드도 마찬가지고. 네. 와, 어마어마하죠. 또 은행 카드도 인터넷, 그 포스트로 보내잖아요. 네. 그것도. 안 오면은 또 어디다 항의할 때도 마땅치 않고. 안 갔어? 기다려봐. 다음번에 보내줄게. 이씨발. 저는 예전에 한번 학교 합격서를 얘네가 합격 통지서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포스트도 보내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학교는 그냥 우편으로만 보내는 게 땡인 학교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막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합격은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우편물이 중간에서 이제 분실이 된 거죠. 누가 잘못한지는 알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 학교 측에서는 나 우리는 보냈다. 우리는 보냈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죠. 대하일은 책임감의 문제. 모르겠다. 갔겠지. 독일에는 책임감에는 약간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하일 같은 것도 도착 예정 우체국. 예, 우체국. DHL. 네. 예, 포스트방 이제 포스트가 언제 오기로 도착한 날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리는지 그 가끔 보신 적이. 좋네. 아침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침 5시부터 뭐 오후 5시 뭐 오후 사이. 9시 뭐 맞아요. 뭐 하루 종일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한국에는 약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오전 8시, 7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하루를 포기하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그걸 받고 싶으면 하루를 포기해라. 가끔 좀 비싼 거라도 올라치면 이건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얼마 전에 그 DHL에서 굉장히 신비한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신비한 되게 서비스. 되게 신비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비교적 비슷한 시간에 항상 아저씨가 방문을 하셨어요. 2시경에. 그래서 택배가 왜? 그 전날쯤에 메일이 오잖아요.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게. 이렇게 메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2시가 돼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뭐 그 왜 보통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 차가 한 30분 정도 왜 그 동네에 있잖아요. 네, 노란 그 버스가. 버스도 안 보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안 오고 내일 오려나? 그러고서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보통 제가 만약에 2시에 받았어요. 네. 그러면 2시 한 30분 되기 전쯤에 또 메일이 하나 더 오잖아요. 그 전산 그거 제가 찍었으니까. 당신의 그 포스트가 잘 배송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 12시에 웬 메일이 하나가 오는데 당신의 포스트가 잘 배달되었습니다. 뭐야 그건. 자정에 저는 메일 안 받았는데. 택배에서 한잔 하시고 밤에 일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흡반한테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놨다고 그렇게 메일이 와서 그래도 다행히 거기 가보니까 그 동네에 그 로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얹어놓고 왔어? 둘이 같이 술 마셨나? 간 김에 그 하나 끊고 잘 모르겠어요. 컴사로 하나씩 좀 저희, 하고 우리나라 상식에 이해가 가잖아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하도 겪으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독일이에요. 그러네요. 사람 기분에 따라서 뭔가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아, 예를 들어서 진짜 많아요. 비자청 직원들 속된 말로 날씨 좋을 때 가야지 비자 잘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솔직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날씨가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합격을 하고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러 갔어요. 서류도 거의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갔죠. 갔는데 쪼다슝이라고 이제 합격된 통지서. 거기에 있으면 보통 다 주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가니까 너 쪼다슝을 받았는데 학교 다니고 다시 와 이러는 거야. 합격했는데 임시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 개사. 학교 다니고 다시 그래요? 어차피 다닐 거니까 그냥 왔죠. 그래갖고 다니고 학교 수업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이 계속 날씨가 안 좋았다가 진짜 화창한 딱 하루였어요. 가니까 직원 표정이 좋더라고요. 어서 난 너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이런 기억하고 말 듣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 널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 생긴 게 특별하네. 저는 이제 좀 기억하기 쉽게 생겼습니다. 니도요. 아무튼 생긴 걸로 따시면 우리 이거 한 3시간 할 거예요. 아무튼 그 너도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 농담을 하는 거야. 너 1년 주과, 2년 주과. 그래도 그때는 이제 독일어 이제 학교 합격할 정도니까 되니까 합쳐서 3년 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3년 주더라고. 오. 3년 받았었어요. 그 이외에 고려는 없었나요? 없었죠. 뭐 저녁에 잠깐 보자던 없었죠. 없었죠. 말을 더듬는 게 있나요? 없었지. 없었죠. 갑자기 3년을 준다는 건 좀 학생 비자 3년 받았어요. 그게 왜 좀 한국에 독일에 대한 좋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뭐 일처리를 잘한다, 뭐 정직하다, 뭐 진짜 정말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나 인터넷 저희 집이 좀 자주 끊기는 편인데 전화했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날씨가 오늘 이래서 그래. 인터넷이 왜 안 돼? 우리 중요한 짐 작업하는데 비 많이 하고 오늘 바람 많이 불고 좀 그랬잖아. 근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은 날 좀 더 안 되는 안 되죠. 잘 진짜 웃겨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만하다라고 이제 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적응이. 네. 그렇죠. 사람은 정말 적응. 인터넷이 되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맞아요. 빠른 날, 인터넷이 빠르네. 좋아. 기분 좋아요. 그 정도로 만족할 줄 아는. 저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은 인터넷이 원래도 좀 느린 편이었는데 그게 점점 더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우노인 씨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학생기숙사 살고 있어 방이 되게 작은 지금 이 우노인 씨 방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방인데 그 방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창가 길가 앞에 컴퓨터를 놓고 해도 되는데 점점 제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나중에는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지 겨우 신호가 잡히는데 그래도 그것마저도 막 되게 소중하고 막 내 방에서 되는 게 어디야. 그게 너무 복도에서 너무 막 기쁘고 저희게 오늘 유럽의 성문화 특집이 아닌데 좀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럽의 성문화 특집 할 좀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좀 야동이 안 떠? 야동 보고 싶었는데 로딩이 안 돼? 야동보다 현실적인 거 제 옆방에 요즘 게이 커플이 한 둘 살고 있는데 마침 또 이 친구들이 와이파이를 이 친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럼 그 벽에 붙어야 되는구나. 누나 말대로 요즘 인터넷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일을 어째?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핸드폰을 마침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때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상하다. 신호가 약해졌어. 그러면 이제 벽에 붙어야죠. 우리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신호가 약해? 그래서 이제 점점 신호를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끈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일을 어찌 해야 되나? 이거를 인터넷을 해야 하나? 이제 청각을 포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음악 빵빵하게 들었고 최근은 이제 약간 무뎌지기 때문에 그냥 팔을 그쪽으로 뻗고 자중점을 좀 찾았는데 세카봉 같은 거 아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되게 기쁘죠. 그럼요. 되는 게 어디야. 아 진짜 작은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리오먼스 특히는. 네, 제가 바로 옆방을 쓰고 있는데 가끔 문을 열고 아 이게 아, 유럽의 문을... 성문화 특집이 아, 아니죠. 네, 아 근데 뭐 그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독일의 뭐 안정적인 예, 게이 커플의 그런 성생활이 아주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인가요? 장점이자 단점. 저는 이제 수혜자가 될 일은 없길 바라지만 그들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수혜를 누리고 있죠. 네. 네. 그들도 오바마 씨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아, 즐겁고 아름다운 어떤 그렇죠. 성생활이나 이런 아. 엔터테인먼트가 더럽혀지지 바라지 그럼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네. 인터넷 아 테마마다 다 있네요. 네. 그 게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성문화 특집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이제 독일의 게이 문화에 되게 눈을 떠가지고 엄청 좀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학교의 게이 동아리 같은데 네. 방문을 했잖아요. 네. 되게 흥미롭습니다. 동아리 방인데 모든 게 다 핑크예요. 제가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곳에서. 그럴 수 저는 있지. 핑크색을 입고 가면 그쪽에서는 일단 아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군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죠. 자질감을 근데 그거는 있다. 제가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아군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이렇게 관심이 있다. 너희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이미 아군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셔야죠. 그거는. 네. 독일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음을 가지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게이 여서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이면 많아요. 좋아하시려나? 저는 이성 커플도 별로 듣고 싶진 않거든요. 많아요. 많죠. 뭐 아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좀 알게만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네. 이 친구들은 소리 이렇게 뭔가 기숙사라고 네. 해도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남자고 여자고 우렁차셔요. 제가 이제 밤에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밤에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고 근데 우렁차. 여름이 또 여기 공원에서도 하시잖아요. 공원 같은 데서. 아 정말요? 네. 저도 공원은 아니고 저 살던 곳 그 이렇게 그냥 건물 앞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잔디도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방적. 많은 걸 배울 수 있네요. 장점은. 아, 저런 현재 학교 다니는데 뭐 이런 얼핏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그냥 그 친구들끼리 여기저기 다 자고 다녀서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예,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자기는 그냥 안 사귀고도 그냥 그러니까요. 우정의 장자리 우정의 장자리 무슨 소리죠 그게? 이 친구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거의 테마가 그런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좋은 건 것 같아요. 건강이나 청결 만 좀 유의하면 근데 또 프랑스 얘기를 잠깐 하면 제 프랑스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병원에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에이즈 검사를 한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네요. 예. 네. 그 되게 신기한 성문화. 좋은 거 같아요. 그거는 건강하네요. 네. 독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또 결국 오바마 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독일 생활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테마에 어우러졌죠. 인터넷 테마와 자연스럽게 얼어. 갑자기 인터넷. 보통 인터넷 하면 다른 사람들은 떠올리는 게. 느리다, 우리는 둘이서 느리다. 기사들이 뭐 느리다. 한다 했더니 막 그거를 갖다가 또. 정말 가끔 뭔가 보고 싶을 때 뜨지 않는다거나. 흐름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아, 무슨 얘기지? 아, 오바마 씨가 자꾸 좀 헛소리를 하셔가지고 잠깐 정신 좀 차리게 저희가 좀 단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잠깐 쉬다 오겠습니다. 네, 또 봐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에이, 여기 숨 한번 쉬고 편집 해주시는 분이 이 방송 이제 듣다가 옆에서 들으시다가 빵구 나왔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좀 끼고 오겠다. 짜증나 이런 거. 이건 시크금이 아니라 그냥 인류의 어떤 정신 상태에 좋지 않은 그런 멘트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어때, 사람 뭐 생리 현상인데 그죠? 아니. 저 오바마 씨가 얘기하는 게 너무 불쾌하신 것 같아요. 편집하시는 분이 아, 네.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양질의 멘트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래서 또 뭐가 그렇게 답답하죠 여기가? 일단 잘 듣고 그러니까 뭐 버스 같은 거 예약하면 1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뭐 기사님들이나 뭐 인터넷 속도가 안 속도 안 좋다, 말 바뀐다, 책임감 없다, 교통편에 대해서 없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앞에는 좀 행정에 대한 걸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예. 진짜 그냥 하루하루 생활할 때 일단 교통비로 치면 우리나라는 뭐 한 번 타는데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여기는 시골에 가도 버스 한번 타려면은 2,000원입니다. 그렇죠. 기본 2,000원 넘죠. 네, 환전 과장을 가든 열전 과장을 가든 2,000원. 2,000원. 밥값이 상대적으로 싼 거를 생각하면 맞아요. 뭐, 케밥 두 개는 금방 갑니다. 네, 맞아요. 교통비도 비싸고 뭐 근데 뭐 교통 환승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뭐 지연도 많이 되고 파업도 자주 하고 파업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공사도 어지간히 하고 공사를 정말 많이 하고 오래 하죠. 공사장 진짜 많고. 지금 베를린 또 공사장이죠. 또. 네, 공사장 정말 공사를 많이 해요. 재밌는 게 공사장이 많잖아요. 네. 베를린 마페 준비하시는 분들 작업을 제가 본 게 있는데 독일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사장 연기에서 받은 영감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앞에 많이 공사장 그 풍경이라든지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면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런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 공사를 많이 할 텐데 뭐 여기보다 많이 하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또 한번 시작하면 일단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네. 만들려고 하는 좀 거니까 좀 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파업이 됐던 뭐 인건비 때문에 뭐 레스토랑한테 내는 돈이 많건 그런 거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죠. 뭐 좋은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사는데 약간 불편함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함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지분은 확실하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도 어쨌든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살게 됐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택배 같은 것도 솔직히 정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불안하고 이게 잃어버려도 그렇죠. 뭐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를 이용하기가 편한 대신에 좀 이슈가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택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드시죠.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다른 거니까 차원이 그런 건 생각은 하긴 하게 되죠. 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뭐 기차 이런 거 늦는 것도 뭐 근데 진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아, 근데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늦는다 이런 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죠. 늦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사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때가 많죠. 네. 네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쪼역 있잖아요. 쪼역에서 100번이랑 200번이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몇 그런 좀 큰, 뭐라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환승이 되고 이런 버스 정류장들에는 시간이 뜨잖아요. 네, 버스 그렇죠. 정류장도. 네. 근데 분명히 3분 안에 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2분이 됐다가, 1분이 됐다가, 다시 5분이 됐다가, 그렇죠. 다시 4분이 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왜 늦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승부차기 같은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기사님이 멈춰갖고 거기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는 네. 독일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가능하죠. 네. 일단. 그래서 뭐 저도 급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노래 들으면서 기다렸는데 가끔은 뭐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시는데 그쵸. 아주 화나죠. 네, 그런 건. 그 일반 기차도 뭐 맨날 엄청나게 늦고 30-40분 뭐 이렇게 늦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 올 때도 많고 맞아요. 아예 취소될 때도 있죠. 그렇죠. 네. 맞죠. 그거 뭐 근데 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일부 좀 복잡 근데 엄청 복잡하다고 그리고 미리 공지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끊기다가 네.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좀 놀라운 게 독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잘 안 하고 맞아요 안 해요 네. 네. 욕해요 그냥 그쵸. 욕하고 끝내요 그냥 그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막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 앞에서 이제 맞아요. 따지고 웃긴데 근데 여기는 오시에타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교통 얘기해서 말인데 이번 여름에 베를린에서 좀 엄청 더운 주간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어. 아 그때 S반 타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와. 죽는구나. 와.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구나. 진짜로. 와 그 체취. 꼭꼭파. 그리고 뭐. 여러분 베를린에는 에어컨 있는 곳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전 죽어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여름에 S반, U반 네. 저는 향수를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조그만 그래서 뭔가 왔다! 왔다 그러면 그 손가락에 뿌려서 이렇게 인중에다가 싹! 비벼요. 와 씨발 냄새는 아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맞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그거는 진짜 누가 뭐 피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거니까 뭐 누굴 탓하기도 참 애매하죠. 또 가끔 보면 노숙자 독일은 노숙자를 방는 진짜 냄새가 다이나믹한 냄새가 네. 또 풀어놓습니다. 노숙자들 맞아요. 노숙자분들 진짜 많아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죠.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사람으로서의 존중, 평등 이런 네. 부분에서는 오케이지만은 일단 막상 내 앞에 그분들이 계신 건 현실적인 네, 부분이잖아요. 힘들죠. 그 순간은 진짜. 어떻게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도 슬슬 피하는 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런 피하죠. 분들을... 근데 대놓고 피하진 않죠. 네. 그게 또 맞아요. 묘미죠. 또.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피하는지 지켜보는 그거 게 맞아, 맞아. 슬금슬금 피하는 건 느껴지는데 최대한 표정에 티를 내지 않고 맞아 네. 그게 재밌어요. 앉아 있을 때 그 향수 가방 안에서 이제 그 바로 대놓은 데서 향수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 맞아. 가방이 크니까 손 두 개 집어넣고 향수 뿌리고 인중에 싹 뿌리면 이제 향이 나잖아요. 옆에 이제 건너편 아주머니가 약간 눈으로 괜찮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안다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랑,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제, 눈빛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말인데, 굉장히 많이 쳐다보죠, 은근히 이분들. 많이 쳐다보죠. 네, 은근히 많이 쳐다봐요. 관찰 진짜 많이 하시고, 또 뭐, 한국이랑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그때 이제 언제 느꼈냐면, 평소엔 잘 못 느꼈는데, 한창 더울 때 제가 그 휴대용 키티 선풍기 있잖아요. 건전지 두 개 넣는 거. 그걸 주목받을 만해요. 네, 그거를 들고서는 지하철에 탔는데 진짜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셌다. 우리나라에서 있어도 많이 쳐다볼 것 같긴 한데. 그핏 보고 아무래도 엔가이 좀 하죠. 아이 컨택이 생활화된 나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네. 쳐다보지만 뭐 개인 사생활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침해 안 하는 이상 뭐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또 뭔가 사회적 약자라던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쳐다보는 맞아요. 그런 노숙자들도 그렇죠. 쳐다보자.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되게 네. 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맞아요. 노숙자분들이라든지 괜찮은데 약한 사람 많이 타잖아요. 약 같은 것도 맞아요. 제가 말한 약한 자가 약한 정신성 약물을 약한 분들 어디서 사회적 약자가 어디서 아 그거는 이 약자는 사회적 약자라기보단 약한 약한자 복용하신 분들 복용하신 분들 그 어지간히 빨아 땡겨갖고 아, 그 그렇죠. 지긋하게 그 지하철에서 둘째지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보면 퍼포먼스야 그냥 어제도 저희 앞에 네 어제도 한 분 봤거든요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그 손잡이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고무줄에 때롱때롱 매달아가지고 자기 짐 네, 뿅 막 이렇게 이렇게 그 고무줄 가지고 놀고 그 페트병으로 막 두들기면서 드럼 치시고 네. 얼굴 빨개가지고 약해가지고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 근데 본인은 많았어요. 굉장히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네, 해코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뭐. 많이 저희도 익숙해졌어요. 네. 거의 대부분은 해코지를 안 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또 해코지 당한 사람이 있죠. 있죠. 네. 해코지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한국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를 당한 추행 같은 것도 있고 추행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독일 사람이 이렇게 추행하는 경우는 잘 못 네, 들었는데 네. 워낙 베를린 도시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독일 분들은 이제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 같은 게 없지만 외국인들 그렇죠. 네. 네, 이건 진짜 뭐 차별 발언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실제로 당했으니까 네, 그냥 확률적으로 저희가 그냥 겪은 바로는 네. 그렇다. 네. 뭐 베를린이 그런 게 좀 조금 있죠. 더 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뭐 추행이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인종분들이나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이 그냥 보이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베를린에서 사실이에요. 약간 좀 위험한 구역이 있긴 있잖아요. 네.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괴르처 괴르처 파크 괴르처 파크. 네. 저도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냥 보통은 많이 얘기하니까 괴르처 파크에서 이제 드로겐 많이 네. 그 딜러들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피해 다니고 마시고 좀 술 취한 사람 많고 어제도 우노인 씨 그 이렇게 그 뭐지 파샤워 그 다리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지 되게 후리하게 이렇게 난간에 팔 걸치고 있던 흑형이었죠. 네, 흑형. 흑형이 후 이러면서 휘파람 불면서 우노이 씨한테 좀 사라고. 네, 사라고. 아. 여기 쑥 지나갔다 다시 돌아가는데 경찰 특공대도 오, 맞아요, 맞아요. 경찰차 한 세 대 큰 거 네, 큰 거 엄청 와가지고 딱 쓸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분 잡혀가셨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가셨을 내려서 수도 있고. 다른 데 갔을 때는 막 휘파람 불고 뭐 사라고 그런 눈짓 줬던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경찰. 또 독일 경찰들이 또 덩치도 크니까. 맞아요. 아주 여기 경찰들 보면 진짜 좀 뭔가 친근하지가 않아. 그래서 왜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사실 그래도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길거리 그렇죠. 가면. 네. 근데 이제 뭐 경찰이 있다. 아니면 건물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왠지 그렇죠. 좋아요. 덩치가 또 크고 네. 아주 든든. 되게 든든해요. 여자 경찰도 이뻐요. 와 이뻐요. 그 요진 아니었지만 뭐 이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도 크고 좀 체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비율도 좋고. 비율도 좋고 저 무슨 말 다리가 길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다리가 길다 그것도 야 그냥 그만하세요 그냥 그만해요 멋지다 멋지다 자기 멋지다. 직업에 멋지다. 대해서 이제 그렇죠. 운동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정말 자기 직업의 책임감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체력 테스트가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노숙하시는 분들 뭐 술 막 많이 하시고 이래서 뭐 좀 행패 부리고 이런 분들 이렇게 막 제압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웬만한 힘이나 기술이나 그런 걸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대기도 힘들지만 경찰 수도 적다 그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민자들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민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리 대상이 됐으니까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면서 저희는 저는 뭐 느껴 위험한 거 이런 거는 저도 많이 안 느껴본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신변의 위협은 느낀 적이 없는데 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베를린에 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됐을 텐데 투엄슈트라세 역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약간 중동 쪽에서 오신 분들 같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뭐 많이 그분들이 하시는 뭐 케밥집이랑 PC방 겸 슈페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카페. 예, 거기에 그 앞에서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차도에다가 진짜 이렇게 해놓고 발로 막 차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었거든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경찰이 제가 이렇게 그거를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보고 있었죠. 옆에 이제 독일 시민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서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독일 시민분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했는데 진짜 2분? 3분 만에 경찰이 와서 최루액 같은 거 막 쏘고 막 진압해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정말 재빠르게. 유능해요. 우리한테 신변의 위협은 없었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도둑. 도둑, 예. 좀도둑 잔. 좀도둑 많이 있죠, 여기. 저도 여기서 아이폰 같은 거. 네. 저도 한번 독일 온 지 한 달 됐을 때 아이폰 도난 당한 적 있어요. 도난 사고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유럽 안에서는 그나마 아주 안전하다고 편이죠. 하지만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가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동물원이라든지 그 쿠담 거리 거기 이제 쿠담에 이제 스타벅스 거기에 그렇죠. 이제 2층에서 보통 한국 분들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와이파이 쓰려고 많이 가시는데 그 한국 분들 특유의 이제 특징 중에 본인 핸드폰이나 지갑의 테이블 위에 맞아요. 자주 두잖아요. 한국은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게임 끝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져가는 맞아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카페 같은 데서 소지품 그냥 다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되잖아요. 되죠. 네. 네, 진짜 여기는 뭐 갔다 오면 없어. 그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이제 내놓는 꼴이죠. 내놓는 건. 좀 아무래도 그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인접 국가에서도 독일에 뭔가 이렇게 가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독일에 가지러 가져갈 게 많아요. 장물 많은 장물을 수거하러. 비싼 게 많죠. 많은 장물을. 근데 그게 뭐 동양인들만 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동양인 분들이 이제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정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타겟이 되죠. 네. 타겟이 되는 거.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동양인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주변 저희가 이제 동양 네.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당한 얘기 많이 독일 시민들도 당하고 뭐. 이제 보통 여행객들이 이제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뭐 구경하느라 좀 정신도 없고 좋은 카메라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맞아 잘 다녀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올해 우리가 독일 안 좋은 점이 이래 많네요. 생각보다. 그럼요. 많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많죠. 왜 독일을 계속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왜 독일에 계속 살고 있나? 독일이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사실은 오늘 테마가 이제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했고 네. 좋은 점 좋은 점은 다른 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죠. 뭐 학교가 이런 면이 좋다. 오바마 씨께서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신 게 이렇게 티가 나네요. 학교가 좋나요? 뭐 아까 뭐 교육 환경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그다지 뭐 학교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왔다가 눌러앉은 케이스인데 이제 두 학교를 저는 상당히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독일 학교는 그치, 오픈된 약간, 환경에서 뭔가 캠퍼스 항상 초원. 토론을 하면서 뭔가 교수가 뭔가 말을 하면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설전이 벌어지고 네. 그런 모습을 상상했지만 좀 학구적인 더 네 전혀 네 뭐 질문은 잘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친구들이 질문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아주 뛰어난데 수업 중에 오히려 이제 교수의 권위가 아무래도 좀 한국보다는 권위주의 같은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 산만하다. 산만하다. 산만하다. 산만하다. 교수 그런 면도 좀 있었고 좀 산만하죠. 산만하죠. 네, 교수가 이렇게 면담하고 하면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맥주 좀 마실래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도 지각도 엄청 많이 하고 시간 개념. 예. 일찍 나가고 뭐 그런 거 많죠, 진짜.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오락가락 예를 들어서 관청 이런 데 시간 철저하게 또 네. 지켜야 되고 그 태양 그 예약 잡고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있지만 또 일상생활 학교 다니고 이런 환경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학교도 수업도 9시라고 써 있으면 꼭 9시 15분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암묵적인 그거잖아요. 좀 신기해요. 왜 그렇게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안 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가끔 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싹 준비하고 갔는데 교수 허리 다쳐서 안 왔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 그런 거를 한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문자로 딱 보내주잖아요. 빨리 보내줘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요 알아요 그냥. 네. 게시판 그 인터넷 학교 게시판에다가 네. 자기들끼리 네. 올려놓고 이제 맞아. 우리 다 했다 약간 이런 맞아, 식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독일에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건 있죠. 있죠. 독일 학비를 안 내는 것도 네, 그렇고 진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외국인한테 학비를 안 받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특히 음대 같은 데 보면 외국인이 또 거의 한 80%, 70%. 독일의 음대는 아시안을 양성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국인이. 진짜 한국인, 중국인을 정말 엄청나게 양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 잘해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좀 확실히 제재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발동을 할 텐데, 왜 우리 막 그런 걸 외국인 대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물론 여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뭐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상당히 인내심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씨발 19금 걸었는데 우리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데 오늘 19금이었나요? 어, 오늘 19금인데 그래서 자꾸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19금 강조하려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원래는 이제 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뭐가 그렇게 근데 얘기하 우리가 막상 네, 하는데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제재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하세요. 아니, 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뭐 하세요. 이미 흐름이 끝났어. 그 학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진짜 아 이게 학비를 안 내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베를린 특히 다른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베를린 안에 있는 학교에 붙어서 베를린 학생 입사를 신청해 보신 분들은 진짜 그걸 아실 거예요. 엄청난 대기와 아 집구하기 네 맞다. 집구하기 아, 근데 그게 네 집구하기도 진짜 우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너무 황당했던 게 잠깐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 그 공동으로 화장실이랑 부엌 쓰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때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정말로 생겼었거든요. 왜냐면 우노이 씨는 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병균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생겨서 베를린에 오면서 나는 개인 쓰는 그 아파트먼트 형태의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당연히 뭐 우리 그 대기자가 길고 뭐 네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이제 제 개인적인 도덕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잠깐 있었을 때는 안 아픈데 사실 안 아팠는데 아프다고 하고 기숙사를 더 좋은 데로 옮겨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기숙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주는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걸 먹지 않는데 내가 이미 돈을 다 낸 게 솔직히 아까우니까 맞죠. 왜냐면 네. 정신적인 고통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겪고 있다 기숙사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실 쓴 거거든요. 그냥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바로 컨택 와서 면담하고 막 진짜 막 너 정말 괜찮니?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유감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방을 내줬었거든요. 아 영국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때는 굉장한 돈을 내고 있었죠. 제가 그 학교에.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해서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간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여기다가 연락을 해볼래? 그러면서 어떤 주소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딱 클릭을 했더니 그 센터피어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애와 암과 만성질환 및 에이즈를 가진 학생을 위한 학생 복합적인 보조센터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얘네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비를 안 냄으로써 발생하는 그렇죠. 좀, 어떤 특혜를 받을 순 없다. 내가 좀 힘들다고 해도 그거를 이겨내라. 우리 네, 서비스 정신이라는 네. 게 크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겠죠. 네. 개인 인권 고맙네요. 그 진지하게 노동자 인권이 어떻게 진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아 정말 가보셨나요? 아, 뭐 아 그건 아니죠. 제가 더 힘든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쵸. 참았죠. 네. 참고 그냥 쯤신 들어갔어요. 네. 확실히 주방이랑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 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다이나믹하지. 하지만 또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약간 더 익스트림하거든요. 그래요? 같은 방 크기에 한 3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 사는 아, 기숙사가 네네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기숙사 개념이죠. 그렇죠. 프라이빗에 대한 개념이 와, 아주 완전 다르니까. 뭐 남자 여자 기숙사도 갈라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밤 12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꽤 오래 살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이건 거의 고등학생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걸 12시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으면 5시까지 술을 마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를 창조하시는 분. 이게 바로 창조 경제예요. 이게 뭔가 부작용 아닌 부작용인데. 그 12시 안에 못 들어가면 딴 오빠 집 가서 자야 돼요. 딴 누나네 집 가서 자야 돼요. 약간 이런. 딴 오빠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렇게 되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오빠네 집에 가서 자고 남자들은 누나네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일수록 기숙사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립의 욕구가 커지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죠. 왜 남자들은 네. 누나네 집에 가서 자고 여자들은 오빠네 집에 아, 예. 지금 오빠랑 누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해 그러면은 형네 집에 가서 이분은 일단은 형네 집에 가서 자거나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자거나 그 아 맞다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아 뭐 잘 수도 있긴 한데 아, 굳이 그렇게 말한 아, 이유가 알고 싶어서 근데 이제 보통 형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남동생을 굳이 데리고 인마 알아서 자 인마 네 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에 부합하게 자 여기는 이제 개인 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아주 큰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집 구하기가 요즘에 정말 힘들죠 지금. 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거의 독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아, 하다 정말. 보니까 또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고 지금 한 3, 5년새 정말 엄청나게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제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5크바 정도 방 베개 네. 네. 기숙사 형태. 라고 했을 때 300유로 때였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기본 400부터 그쵸. 시작으로 하고 지금 400 밑에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의 봐야죠. 거의 어렵죠. 네. 집 구하는데 지쳐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는 라이프시히가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도 좀 덜하죠. 대안 같은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학교나 뭐 직장이 베를린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저희 예를 들어서 집 방이 하나 빈다 했을 때 이렇게 올리면은 광고 글에 네. 올리면은 거의 한 30명? 40명?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또 약간 여기만의 좀 재밌는 게 집 구할 때 독일 사람 집이든 한국 집이든 회사 면접 보듯이 내 개인 포트폴리오라든지 실적 정보라든지 직업 맞아요. 내 경제적인 능력까지 다 맞아요. 준비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나는. 그리고 안전한 사람 받고 싶다. 중요하죠, 근데.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사실. 편지, 이메일 같은 거 200통씩 써도 답장 오는 게 많아봐요. 한 통, 두 통. 경험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집 구하는 게. 저는 그러다 이제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베를린 리포트라는 걸 이용하면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인데.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올 때 생각이 나는 약간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 거야. 나는 그런 독일 게 좀 있긴 하죠. 진짜 힘들죠.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건 정말 그래서 베를린 안에서는 특히나 힘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같이 살 친구를 구하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지 그다음에 독일어인지 잘 모르지 네. 이런 친구랑 살까요? 약간 그런 힘들죠. 부분도 있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인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외국인 친구랑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 약간 프렌즈 같은 프렌즈. 느낌. 그런...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죠. 네.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만도 안. 네, 뭐 있죠. 간혹 있죠. 근데 네. 그러려면 사실 그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정말 서로 언어도 돼야 되고 음식 문화 같은 것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돼야지 그게 가능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한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반응하는 게 좀 더 다르고 하니까 된장찌개 잘 못 먹고. 그렇죠. 그럼요. 제 친구가 예전에 자기가 그러니까 독일 친구인데 베개에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 나쁜 의미로 얘기하진 않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뭐 그래서 내가 너 한국 음식 좀 먹어봤니? 그랬더니 뭐 걔가 뭐 이것저것 해줬는데 자기는 뭐 만두가 제일 맛있었어 이러면서 한 얘기가 아, 다 좋은데 그 여자분이 이제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자기가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분이 김치를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락앤락 같은 거에다가만 했어도 좀 덜 했을 텐데 대충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의 무슨 버터 뭐 이런 거에 모두 김치 냄새가 배워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김치는 적어도 한 3중 격을 뚫고 나오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한국에서는 그게... 못 느꼈는데 그걸 한국에서 그죠? 저 몰랐어요 저도 상당히 신선했어요 이게 한 3겹 정도 싸놔도 주변 음식이 이렇게 싸게 이렇게 언뜻이 한인마트 같은 데 가서 김치 종갓집 김치 같은 거 그 팩 네. 사서 버스에 가고 있으면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나요. 그게 사람도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아무리 김치가 먹고 싶어도 그 기숙사에서 할 땐 특히 조심 네. 힘든 음식입니다 먹죠. 김치 저희 집에는 이제 영국 친구 그다음에 한국 사람 새끼 영국 새끼요? 자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도 한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 전혀 뭐 먹은 적도 없고 막 그랬는데 뭐 지금 김치찌개 반말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니,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네. 독일 사람들의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얼큰함과 뭐 감칠맛, 네. 매콤함, 달콤함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려면 사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게 뭐지 좀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김치 그렇죠. 같은 맞아요. 거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만두 같은 거 먹고 뭐 좀 약간 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슬슬 올려야지 그렇죠. 첫 방에 맞아. 김치 이렇게 하면. 근데 또 그 한국 음식점을 이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김치를 또 유독 아 그래도 시켜요? 네. 김치가 이제 한국의 그런 샐러드를 궁금하니까 대표한다 이제 그러니까 샐러드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어요. 그래. 맞아요. 어떡해. 재밌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김치 저희는 이제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김치 따로 먹고 된장찌개 따로 먹고 어피타이저로 김치를 달라고 하는 분한테 밥이랑 된장찌개랑 밥이랑 같이 이렇게 주면은 된장찌개만 먼저 먹고 그다음 밥만 먹어요. 이럴 수가. 그게 아닌데. 같이 된장찌개 비벼갖고 김치 싹 올려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한국 음식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매력이 확실히 그쪽에서 드러나죠. 다른 이런 베트남 음식이나 이런 것도 맛이 없진 않지만 뭐 이미 좀 많이 또 퍼지기도 했고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 음식 먹으면 아주 새로운 맛이 요즘 그래서 비교적 인기 많이 생긴 것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인 것 네. 같아요 힙스터들이 많이 찾고 막 베를린의 한인 레스토랑도 진짜 많이 늘었죠 한국 레스토랑도 대체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야 좋죠 저희도 네. 여기저기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을 수 있고 그 외국인 친구랑 뭐 같이 부엌 쓰고 그런 거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 문제의 제가 병이 생겼던 그 기숙사에 한국인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좀 공동생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저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었냐면 밤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 그 싱크대에서 자기 속옷을 빨고 있어요. 오. 발도 닦았어요. 발을 거기에 와우. 올려서. 근데 그분이 좀 그런 분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아이들 중에 터키였나? 어떤 애들이 있었대요. 그쪽 지방 아무튼 네.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국 음식을 자기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김치볶음밥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거기 자기가 소세지를 넣었는데 이거 여기 뭐 돼지 있냐고 그래서 그래 돼지겠지? 이렇게 했대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무슨 고기인지 대체적으로는 돼지겠지?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돼지 못 먹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니야 이거 돼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서는 아 우리 못 먹는다고 우리 먹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다고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요리를 했는데 안 먹었다고.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 기숙사 건물에 살 때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돼지 그 삼겹살을 구울 때면 이 냄새를 이제 이슬람이나 그런 종교의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분일까? 기분이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한다. 생각만 한다. 고려는 한다. 고려는 한다. 하지만 먹겠다. 먹어야죠. 맛있는데. 같이 먹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또 싱크대에 발을 닦는다는 건 또 익스트림하네요. 그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보받은 싱크대에 발을 닦는 여성은. 많이 여성입니까? 네, 그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외국인도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랬어요. 네, 있다고. 여성분? 네. 그러니까 이분 여성분이었어요. 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성분이 이렇게 머리가 짧은 뭔가 아저씨 같은 느낌의. 아니에요. 되게 날씬하고 예쁜 여성분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소요를 닮은 여성분이었어요. 인스타에. 이 친구,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도 이제 일찍 독립을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약간 결여된 분들이 좀 네. 많죠. 아무래도 배워가는 거죠. 나와서. 네. 나와서 배우고. 맞아요. 뭘 하는 사람 없으면 그게 당연하듯이 모르니까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죠. 또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이제 계속 나는 내가 보기엔 이건 너무 아닌데. 이건 뭐 음식을 하나 해놓고 자기가 먹다 남은 거를 한 사흘 밖에 내놓으면 이게 아닌 거는 알고 이게 내가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 또 약간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나빠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옳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좀 우리나라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항상 좀 주도적으로 조금 더 한 편이고 여기는 또 그게 아니니까 좀 더 수평적이니까 이게 서로 터치를 안 하려고 또 개인적이니까 그렇죠.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네. 아무튼 요지는 독일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에 나와서 독일에 나와서 그 이제 같은 집을 나눠서 쓴다는 건 절대 프렌즈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일단 그 집을 구하세요. 이면에는 정말 그렇죠. 일단 집이 있는 게 일단 대단한 겁니다. 네. 프렌즈는 하려면 나를 놓아야 돼. 완전 내려놓아야 되죠, 진짜. 근데 또 그게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있겠죠. 네. 놓고 살거나. 네.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랬다가, 아,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사를 했죠. 어려워요. 또, 제가 이 집에 오면, 항상 문화 충격을 한 번씩 받는데.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화목하죠. 이 집은 화목하죠? 아니요, 화목, 네. 화목하죠. 근데 이제, 청소를. 아, 우노인 방이 또 어쨌든 저기 저 계시는 저는 혼자 사는 고양이 한 마리가 동거 묘가 있어서 네. 저도 좀 정리를 좀 잘하고 이런 진짜 안 믿겠지만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미 제가 여기 방을 네, 와서 한번 저 친구랑 살다가 보니까 이제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어쩔 것 같은 수가 게 저도 예전에 독일인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강아지 두 마리랑 고양이 네 마리인가? 아이고. 막 그렇게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 아이인데 그 정원도 있고 와 근데 특히 한국 어머니들은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집들만 보다가 와, 딱 그 집에 갔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소파에 앉기조차 너무 싫은 거야. 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있죠. 내 방이 그래요. 근데 문호인 씨 방은 그 집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방이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저는 우리 집이 아니지만 간혹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청소하시기를 알아가지고 치우고 가주시는지. 아, 근데 청결관념은 정말 서로 많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네. 네. 근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서로 그런 걸 알고 좀 존중을 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근데 참 맞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게 청결관념이 한 명이 딱 잡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미 그 청결관념의 적 같은 존재라서 적 같은 존재지. 적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래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에 있어서 이제 체념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청소를 고양이 털은 매일 치우면 안 돼요. 좀 둬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뭉쳐. 네. 그것만 맞습니다. 뭉쳤을 때 그때 치워야 돼. 안 그러면 또 날려가지고 더 위로 가고 더 네. 몸이 안 좋아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우노인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양이를 절대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털. 네, 그 털이 진짜 너무 귀엽고 좋은데. 아, 정말 털이 정말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거의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외출하기 전에 다 떼고 기본 준비 시간이 떼는 시간만 한 15분 걸리죠.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외국 나와서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고양이가 그 예쁜 모습만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그 털이 진짜 저 침대, 제 침대 지금 고양이 지금 자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네. 털 때문에 깨때도 그리고 많아요. 이거는 옷만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나 이런 데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죠. 네. 충격적인 것은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 아. 건강해요. 은호인 씨가 저는 건강하다는 모습. 상당히 건강해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병균에 노출돼야지 뭐 건강하다. 뭐 그런 적당하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기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저는 깨끗하게 아 조금 더럽긴 하죠. 옷이 좀 많으니까. 이 방, 제 방은 그 미술용품 이런 거 저희 이벤트 했을 때 전선 거의 창고 플러스 제 방이기 때문에 치워도 저번에 대청소했을 때 좀 싸그리 버려 버린 게 이 정도.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로 저희가 한 10봉투를 버렸는데도 지금 이 정도야. 저는 이사를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평생 사는 짐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유학하면 짐이 이상하게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땐 분명 캐리어를 하나씩 가져왔을 텐데. 네. 다들. 캐리어 딱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올 때도 배로 박스 4개 플러스 더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2배 이상 되셨잖아요. 그러겠죠? 식기 같은 게 생겼으니까 그 이후로 전 지금 한 100배로 늘은 것 같아요. 그 여기 나와서 사는 것 중에 식기 같은 걸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가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대단하고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다. 독일 하면은 저 좀 싫은 게 물. 네, 물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저는 뭐 두드러기까지 날 정도는 아닌데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한국은 뜨거운 물로 해서 탁 해놓으면 깨끗하게 마르는데 여기는 칼크. 계속 네, 얼룩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좀 깨끗한 느낌이 안. 네. 우리가 느낀 깨끗한 느낌. 네네. 그 반짝반짝하면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닦아도 제가 또 성격이 그렇잖아요. 맨날 막 칙칙칙 뿌려서 막 닦고 닦고 또 닦고. 아, 반날 잠아야 되면 다시. 여기 독일 친구들 세 가지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거 정말,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싱크대에 물 받고 접시 다 넣고 세제 뿌려가지고 헹구고, 그리고 말려놓죠. 말리고, 그냥 키친타월이나 타월도 닦아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제를 다시 물도 안 씻고. 그러니까 세제를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누가 제 친구가 그랬는데 뭐 미국인가 아무튼 어학연수 같은 걸 하는데 같이 쉐어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얘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더니 되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식기를 마른 행주로 안 닦냐고. 근데 그게 그쪽은 물이 안 좋아서 그거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마른 행주를 닦는 게 더 깨끗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마르면서 어쨌든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물을 바로 닦아내면 근데 저는 그 행주가 정말 더럽지 않을까요? 그쵸. 그 행주가 하나라도 일단 사용을 했으면 행주가 더러워지잖아요. 그쵸. 그 행주가 깨끗한 게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네.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이제 식기 이런 거는 뜨거운 물에 한 번씩 소독 삶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식기세척기가 건조까지 바로 어느 정도 돼서 나오니까 뜨겁게 나오니까 깨끗하죠. 근데 진짜 엄청나게 뜨거운 물로 장갑 끼고 해서 그냥 딱 말려놓으면 정말 30분도 안 돼서 마르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청결적인 부분 좀 개념이 좀 다르다.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진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네.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사실 저는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했거든요. 그 가정용 생활복에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흙먼지가 그런 것도 막 생각보다 집 안에서 신발은 안 신지 않나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파티 같은 거 하거나 초대 받으면 신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슬리퍼가 없는 곳을 양말로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신발을 신는데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다녀도 정말 괜찮은 걸까? 막 제가 또 막 혼자 독일 친구 집도 맨발로 사는 친구가 그러니까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좀 차가운 게 좀 아쉽죠. 그래서 맞아 우리 아까 날씨 뭐 이런 거랑 보온 이런 거 관련해서 비슷한 주제죠. 바닥이 겨울이 상당히 길고 좀 해도 없고 전 너무 그래서 제 계절이죠. 겨울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이 한국이 훨씬 추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보일러 같은 거 없고 이 바닥이 일단 차니까 찬 게 올라오고 그래서 한국이 냉난방은 잘 해놓고 근데 이제 그나마 또 해도 많이 뜨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진짜 집 독일은 좀 집마다 차이가 좀 있죠. 세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예 번호 아이템 번호라고 하는데 그 새로 지은 집들은 천장이 낮은 대신에 단열이 잘 돼서 활충을 약하게만 그 라디에이터를 약하게만 틀어놔도 따뜻하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천장이 낮으니까 그냥 한국 천장이랑 비슷한 높이죠. 근데 이제 알테보농이라고 이제 옛날식 독일 보기엔 예쁘죠. 보기엔 예쁘죠. 천장이 3m가 넘고 하니까 근데 단열이 안 되고 저는 쉽죠. 그런 곳에 보면 가장 싫은 점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거미줄인 것 같아요. 거미줄이 진짜 잘 생기잖아요. 여기 근데 그렇게 천장이 높으면 그걸 치우는 것도 얼마나 일이겠어요.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운 걸 싫어하고 좀 차갑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저는 각자 사람마다 맞네요. 저는 또 그게 상당히 안 맞거든요. 저도 몸이 차서 저도 차라리 더운 게 나은 마셔도 편이라 몸이 추워지고 더우면 근데 이게 독일 생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싫으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장 크게 보면은 날씨가 저는 좀 그러니까 여름은 환상적이죠. 네, 그렇죠. 여름 진짜 근데 좋죠. 그 여름을 기다리기 위해서 맞아요. 약 6개월에서 8개월에 이르는 그 고통의 시간에 인내 감 그, 네, 아, 그, 맞아요. 감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저는 그 기간에, 6개월에서 8개월이 제 거의 최고 좋은 다르죠. 그러니까 해가 그 기간에 거의 이제 없죠. 잘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되면 해만 뜨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 날씨가 사람의 아까 말했듯이 사람한테 영향을 또 미쳐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 나가서 보는 독일인과 날씨가 좋은 날 많이 달라요, 진짜. 네. 날씨가 안 좋은 날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겪으면 이게 점점 피로감이 그치. 쌓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체감으로는 저는 독일이 벌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체감으로. 네. 왜냐면 그 나무나 숲도 많고 방충망이 기본 옵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벌레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진짜 그게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벌 많죠. 네, 벌도 많고. 왜 봄에 빵집 가면 그쵸. 그냥 그 진열대에 벌이 막 있잖아요. 모기가 없지 않나? 모기는 없어요. 있긴 있던데 그래도. 그게 3년,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다라는 그래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겨울이 추울 때는 그 다음 해 때는 없지만 좀 겨울이 덜 추운 그때는 그 다음 해는 모기가 있는 편. 전 모기 그래도 몇 번 보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었어요. 그 근데 모기가. 모기가 느려요. 느려요. 독일 모기, 독일 사람 같이 뭐 느리고 커요. 느리고 크고. 독일 사람이네, 독일 사람. 똑같네. 관심이 없어. 근데 저는 한번 온 첫해 여름에 자다가 한국 모기랑 소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한 특이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너 모기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정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진짜 제 눈앞에 이렇게 날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눈이 마주쳤다. 근데 그래도 물리진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바로 눈앞에 거의 가위 눌리는 느낌.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나방도 많고 나방 많죠. 네, 나방 진짜 많고 그 우리나라 딱장벌레라고 하나요? 아 약간 네. 맞아요. 그게 한 시즌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도 봤거든요. 창문에 뭐 무서워. 거의 창문 틀에 꽉 차게 붙는. 걔네도 무섭고. 근데 뭐. 그 큰 모기 있잖아요. 각닭이라 그러나. 그것도 많고. 근데 저는 많아요. 그거 너무 무섭거든요.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날아가는 모습이 되게 불유쾌한 모습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땅층에 사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그 집게벌레처럼 집게 벌레 있잖아요. 맞아요, 집게벌레. 그게 뉴스에 한 번씩 뜨는 사건 사고가 그게 귀에 들어가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마트에 그 벌레를 잡는 약은 있더라고요. 바퀴벌레는 잘 못 봤고. 네. 저도 땅층 사니까 저 몇 번 봤거든요. 네. 다행히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안 생겼는데 보긴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땅층에 살았을 때는 제가 다 잡아서. 먹고 하니까 고양이가 네. 남부 지방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조그만한 버그 뭐 이 같은 거? 응? 빈대? 배드반스? 네. 배드반스 그게 있으니까 그게 또 위험하다고 그거 침대에 이렇게 기생해서 살잖아요. 네. 그거 배드버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도 많다면서요. 이쪽에 어디가나 얼마 전에도 그 저번에 팟캐스트 출연했던 사진 찍는 왕영지 씨도 네. 그때 봤다. 아 맞아. 그래서 여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기숙사 특히 그런 데는 아무래도 위생 관리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네. 저도 다른 건 안 민감한데 그건 좀 민감해요. 네. 그게 고양이한테는 완전 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 때 같은 옆에 사는 친구가 그 이태리 로마 여행 갔다가 그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시끄럽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옮는다면서요. 그게 톡톡 튀어다니니까 네. 그거 약 해가지고 그거 한번 나오면 그래서 뭐 다 버려야 된다고 버렸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방 안에서 그냥 안에서 처리하려 그러면 방 온도를 한 70도? 네. 사우나 같이. 문을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이고, 오. 한 70도 정도 온도로 이렇게 히트. 드라이기 같은 거. 일종의, 그러니까 방 전체를. 와. 열로. 근데 그게 끓여서.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올리는 게 하이중으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 하이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계로 이렇게. 아, 기계로. 바깥에 연결을 해서. 업체 연결해서. 그렇죠. 무섭다. 네. 그러면은, 뭐, 없어지긴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해충이 있지만 여기도 다른 종류의 많은 해충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알레르기. 알레르기. 저 여기 와서 알레르기 생겼거든요. 저도 하나 있어요. 네. 그냥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 생겼거든요. 올해 네. 봄에.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예 없었는데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꽃가루 많이 날릴 때 조금 재채기 나는 네. 그냥 딱 그 정도였는데 올 봄에 진짜 이렇게 콧물이 정말 주체할 수 없게 맞아요. 계속 나고 목구멍에 정말 뭔가 되게 뾰족한 걸 넣어서 긁고 싶은 정도로 너무 가렵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이 시뻘개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약 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봄이긴 했는데 그 꽃가루 진짜 안 맞아요. 그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경험은 뭐였었냐면 아는 저 이제 저번에 이제 조금 위 먼저 오신 누나 분이 계시는데 보통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세요. 근데 뭔가 좀 자극을 받으셨는지 물방울 메이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물방울 메이크업이 뭐예요? 그 약간 피부가 광택이 나는 좀 그런 메이크업이 있다고. 그게 물방울 메이크업이 아니라 물광 메이크업. 물광. 아 진짜. 대충 알아들 물광 물방울 물방울 메이크업이 좀 더 메이크업 같아요. 메이크업 같지. 물 물광은 약간 물광 얼굴에 솔질하는 것 같아요. 그 군대 그 물광 내듯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물광 메이크업을 인정할게요. 하고 약속 이제 만나려고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황달처럼 노랗게 떠가지고 티슈로 얼굴을 닦아낸 노란 게 진짜 파스텔 가루 마냥 그 꽃가루가요? 네. 숲이 많아서 네. 물광 메이크업하고 샤라다하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지금 물방울 어떡해요. 그건 비슷한 너무 것 같아요. 웃깁니다. 독일은 수수하게 하고 다니니까. 네. 네 맞아요. 독일에서는 또 하이힐도 신으면 안 되잖아요. 아 왜 안 돼요? 어렵잖아요 걸어 다니는. 아 그래요? 길이 한국도 어렵대요. 뭐 그래요? 거기는 한국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길을 잘 닦아주시잖아요. 그 시기마다 한국 아스팔트랑 그런 거 완전 개판 아니에요? 저 맨날 다니면서 맨날 넘어다니는데 그 보도블록도 다 터져 있고 한국 그런가요? 저 운동화 신고도 맨날 한국에서 넘어지는데 한국에서 하이힐 신는 분들은 차 이렇게 자가용 있고 이런 분들 아닐까요? 많이 신는 분들 그냥 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더 키가 뭐 안정감이 있어서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것도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 한국 사람들도 꼭 필요해서 신는 거 아니야? 편집 이런 거는 편집 안 하지. 편집 안 하지. 좋대 말은 난 오바마다. 아, 우리 지금 방송 되게 지금 엄청 길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시간 반 조금 넘었는데. 좀 이제 마무리. 어떻게 뭐, 더 하고 싶은, 아, 나 이거는 내가 좀 오늘 얘기해야겠다. 너무 짜증난다. 이런 거. 서류가 너무 많다. 아, 필요한, 너무 절차가 서류. 너무 복잡하다. 사람이 너무 차갑다. 사람이. 니한테만 차가운 거예요. 저는 차갑다는 느낌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따뜻한 사람도 있는데 내 친구 중엔 없고 평소에 이제 너가 그렇게 생겨서 뭐 그래요. 빵집 가면은 푸근한 아줌마도 있고 푸근한 아줌마가 수리해주는 아저씨들도 착하고 설명 잘해주고 근데 이제 내 아쉬운 건 친구들 이 조금 독일 친구가 아직은 없다. 다른 외국 친구들은 좀 있는데 다 그렇진 않다. 그렇다. 좋은 친구들 정말 많고 정 그럼요. 많은 친구들 많다. 미안하다 내가 내가 독일에 안 맞아서 그래. 그럴 수 있다. 내가 갈게. 미국으로 간다 내가. 그렇지. 그럼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잘한 편집. 사회자님. 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이요. 전 나무도 싫고 숲도 싫고 다 싫어요. 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럼? 그럼 약간 미래 도시 같은 데서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약간 우주정거장 같은 데. 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때 뭔가 그 상상, 과학, 뭐 상상, 뭐 그리기 대회 같은 데 나오는 해저 도시나 우주 도시 느낌 있잖아요. 막 그 최첨단 막 그런 걸로 막 다 청소하고 자연물 없고 깨끗한 공기 필요하면 그냥 산소통으로 이렇게 마시고 싶어요. 나무 이런 거 좀 별로예요, 전. 한 머리 아파요. 공기가 너무 많이. 산소에도 가서. 산소도 나무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별로예요.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매연 이런 거 좋고 교통 체증 이런 거 좋아요. 거기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소스라칠 것 같습니다. 그 김예술 씨가 저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김예술 씨 처음 만난 날 그 전에 이제 베를린 와서 좀 얼마 안 돼가지고 버스를 탄 거예요. 쪼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북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우데카 앞에 이렇게 지나서 얀스트로이터 플라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버스를 20분을 기다렸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정말 천천히 갔어요. 정말 천천히.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타는 사람들이 모두 막 화를 냈어요. 40분 기다렸다, 50분 기다렸다 막,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이제 좀 시골 같은 데 있다가 그때 왔었잖아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차가 막히고 내가 이 차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막 이런 막 이게 도시야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김예수 씨한테 했는데 김예수 씨가 되게 아 그래요? 이상이 없어 우리 주변에는 너무 좋습니다. 베를린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잘 섞여 있죠. 베를린이 잘 오셨네요. 네.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도 있고 자연적인 분위기도 있고 중간이 없다. 가끔 가는 건 괜찮아요. 아주 가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마무리 멘트. 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이 좀 개판이고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데 오늘 괜찮았지. 네, 김현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알았어. 관심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하겠지. 뭐 일단 저희는 이거를 올릴 거고요. 아 너무 그동안 EBS였어. 아, 네, 존나짐이 없었어. 이거보다 EBS. 아, 오늘도 사실 들어보십시다. 좀 약간 그 그렇죠. 지금 모인 멤버 기준에서는 네 EBS 네. 정도죠. 근데 아무튼간에 포인트는 저희가 맨날 좋은 얘기만 했는데 독일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람 사는 데다. 네. 또 다른 불편함과 또 그런 게 있다. 네. 뭐. 독일로 오세요. 근데 그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 쉬는 시간 했지만 한국에서 힘들다고 아 독일 와서 내 뭐 장밋빛 미래 이건 아니고 네 독일 또 다른 오면, 시련이 있다. 네. 네.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정말 이걸 몸소 체험하고 마음 깊이 공감할 날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진짜 안 오네. 이거는 회사가 진짜 안 오네. 버스도 진짜 안 오고.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참아내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는 나를 보며 희열을 느끼지. 맞아요. 저 만약에 저희 팟캐스트 지금 듣고 저희가 안 믿기고 얘네가 오버한다, 얘네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인터넷 독일 네트워크 같은데 한 번만 진짜 보시면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저희는 좀 약하게 좀 했죠. 네, 진짜 심한 거는 더 심한 거 얘기 안 한 거 아, 많이 뭐 있어요. 짧게 왔다 가서 뭐 아 내가 독일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짧게 오셔도 인터넷을 일단 설치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죠. 네. 짧게 와서 뭐 한 달을 지내도 인터넷을 일단 신청을 하시려고 신청을 하시면 일단 그 안에 설치하기 쉽지 우편, 않으실 거예요. 우편도 한번 받아보고 네. 네. 계좌 한번 개설해 보고 계좌 한번 개설해 보고 카드 계속 받고 당하고 네. 뭐 자툼 가서 한번 신용카드 내밀어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 보신 다음에 공감을 네. 뭐 이번은 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했지만 또 다음 편에는 뭐 다음 편에는 뭐 좀 그래도 이거 좀 괜찮다 네. 고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래도 네.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네. 충분히 사람 사는데 좀 신경을 썼지 안 그랬으면 네. 엄청 뭐 더럽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활에 불편한. 그렇죠. 진짜 씨발 저 같았으면 그냥 갔죠 한국. 근데 살만했다. 그렇죠. 네. 견딜 수 있었다. 아 솔직히 한국도 얼마나 짜증나는 거 많아요. 지금 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편집하는 분.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술집에 가서 화장실도 못 가요 요즘에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공중 화장실에도 갈 수 있어요.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어, 화장실 가고 아니지. 와 여기 애들 앉아서 산다면서요? 누가 그랬어? 아 그거 이제 프라이빗한 거. 와 네. 공공 장소에선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신. 한 명이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점점 뒤로 싸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거를. 실뢰의 문제입니다. 내 알바이다. 네. 네,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랬다. 뭐 그런 거였어요. 네. 뭐, 경험이라는 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뭐 와서 좋은 인상 갖고 네. 가시면. 그게 좋은 기고. 좋은 거죠. 내가 겪은 게 일단 전부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잠깐의 인터넷도 큰 희열을 안겨주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네. 방송 여기까지 오늘 네. 그럼 오바마 씨는 나중에 네, 저는 다른 스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깽판 때 만나서 필요하시면 작은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때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 좀 해오세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수집도 좀 많이 해오시고요. 네. 네. 네. 더 이상 수집할 게 있나? 모르죠. 모르겠지만. 네. K 특집 때 한번. 제가 보고 느낀 바를 한번. 아, 그래요. 풀어보세요. 그래요. K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 요즘에 굉장히. 네. 그냥 본인 경험담을 네, 이제 얘기한다는.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다음번 깽판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이 멤버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내 말이 오바마 씨께서 마지막 저는 원래 욕 안 해요. 아니 19금이라고 욕하는 게 네 19금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요. 네 오바마께서 마지막 네. 멘트 인사 네. 멘트를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 저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잘 안 해. 그래도 뭐 네.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다음에 또 한번 와서 더 재밌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없으시면 아 뭐야 편집 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마무리합시다. 네 진짜?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또 다른 맞습니다. 내용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예술 씨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여러분 안녕 알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